8 of the greatest. 3, 2, 1.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Hey, yo,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Oh, hell,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Hey, yo,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Yeah. 유행처럼 번지는 내 스타일은 마치 감기처럼 sick. 이 피투한 한 whipcream과 딸기처럼 mix. 나 없는 이 무대는 마치 바퀴 without rim. 마치 낚시 without pin. It's nothing without this. 수와 물이 절정이 불똥이라도 넌 단지 틀려리라고. So better study my flow. 니들이 내 걸 넣고 인 척해도 I don't care. Because 난 그럼 내가 입던 옷을 바로 change. Hip-hop, I love future. 내 목소리는 BTS skinny jean. Fuck a duck, 달라붙어. My technique, lyrical, 가마수처 넌 고래 반팔 아마추어 답답해. 네가 사는 마약 중독자처럼 약해. 망해도 누굴 탓해. 씹어봤자 넌 그저 껌뿐이었어. 네 정신 상태는 포장마차 싸움꾼 병들었어. Fuck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Yo,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지져봐. Reservoir Dogs 삿대질은 nothing. See me 떠나가 버스. Circus 백판은 어리광대 fall. 너 만만함에 취했어 you son of a. 어린 펩세야 날 따르지마. 갇혀 또 갇혀 그 거친 태풍 속아 got you. 먹이 사슬이 씨네 우린 꼭대기고 누구도 나라 things gonna break me. 넌 벌써 목소리가 잠겼잖아. 악기로 치면 조율이 엉망이 된 기타. 배짱도 없는 게 자존심 맛세서 괜히 클럽 앞에서 닥쳤고 콧구멍 볼랑대며 이러고 있자. 넌 우리 직공문이 좀 내라 해먹지. 잘해봐 우린 벌써 8년이나 해먹었지.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양할게. 넌 계속 질투나 해나 쉴틈 없지 날 제발 변할게. The mic is contact. That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Oh, hell, the mic is contacted.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Oh, hell, the. 오늘도 비트를 가른다. 혀의 기술을 다룬다. 말은 입술은 다 몰라. 선봉 기술을 잡은다. 말은 실수와 비니슈만이 전부 아니고 적절한 PUIP 치유만이 전부라미더. 내 말은 철학길도 하루면 다 다른 천마. 깨져버린 사상들의 사막을 연타. 막다른 변화에도 난 앞장을 섰다. 그렇게 yeah. 역사는 날 막장에 섰다. 일이란 단어 숫자로 나주나죠. 그 이치에 맞게 일로 버는 돈도 작고 때론 삼자가 볼 때 낯선 광경 이래 지나사 풀린 녀석들 다 비명을 지르게 지나 날 옮겨가는 질병 look. Nobody see a lot. I'm a 600만의 killer Hitler. 너네 목을 찔러 어린 children. 관계 없음 무릎 꿇고 빌어. 저 팔기 같은 녀석들 I'll kill you with my rhyme. This is 8 by 8. I'll beat you scene by scene. And take by take you fake. And I'm greater than great. What? 네가 take by take 음악은 내 인같이 내게는 pain 받기 안 되는 게임 같이. This is 8 by 8. I'll beat you scene by scene. And take by take I'm great. And you're faker than fake. 네가 take by take 음악은 내 인같이 내게는 pain 받기 안 되는 게임 같이. What is my hate? 이런 love it 매일 밤 깨지는 머리가 I can't even walk in this condition. 날 때리는 현실 나의 게임은 여기 바로 한국 힙합. 여전히 패기는 넘치고 불같으니까 I can't stop y'all. 그래 누가 나 막어. 난 내 주관을 따라 secret 투자를 받아. Tell me who's tryna block us. 헤이터도 품 안에 안어. 모든 순간을 담아 I'm the king boy. 어디서 개똥파리 같은 새끼들이 계속 앵앵거려. 나 지금 화났거든. 이제 그만 맴매 벌어. 내 맵은 쩔어. 한속공의 어머니처럼 네 자존심 따위는 불 끄고 더 쩍 썰게 썰어. 넌 날 못 버텨. 넌 너무 어려. 내가 버럭하고 소리치면 넌 얼음 얼어. 나는 한번 씹기 시작하면 다 물다 빠질 때까지는 절대 안 뱉어. 긴장해 I'll take you.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 Oh, hell, the mic is contacted, I attract your attention. Technical difficulties. Jam like a tech with correct techniques.